미치는 바보네요. 정말 고맙습니다. 나 하나밖에 모르고 아낌없이 다 준 사람. 당신은 천사네요. 때론 힘들고 지칠 텐데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사람은 변함없이 믿어주네요. 이상하죠 그대 눈물샘이. 없나 봐요 아파도 날 위해 늘 웃어주네요. 차있는 그 말 정말 사랑합니다. 표현도 못하는 못난 내 사랑 이제서야 말하네요. 난 그대 있어 살아가죠. 잊지 말고 기억해.